저주로운 비해진 남조선 강점사의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새 아침을 안아오자.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해내비 전체 조선동포들,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들끓던 해방의 환희와 세조국 건설의 열망을 피 묻은 군홧발로 짓밟아버리며 니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어느덧 71년이 되었다. 해방자의 탈은 벗겨진 지 오래고 보호의 보자기로 감쌌던 구린내라는 정체도 이미 만천하에 드러날 대로 드러났다. 하군만 뻔뻔스러운 강점자들은 지금도 우리 교리의 면전에서 이 땅에 대한 침략과 지배의 발톱을 더 깊숙이 박으려 하고 있다. 세기와 연대를 이어가며 민족 분열을 강요하고 온갖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들시어온 만고 죄악도 모자라 오늘은 사드라는 괴물까지 남순 땅에 끌어들이며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무관 우리 교리를 죽음의 핵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미제 침략자들이다. 절천지 원수 미제에 대한 교리의 조조와 증오가 하늘에 사무치고 반미의 자주의 열기 뜬 함성이 온 강토에 미아리 치고 있는 이 시각, 나라의 통일 독립과 평화 번영에 대한 온 교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는 전체 조선 민족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돌이켜보면 일장기를 내려온 자리에 송조기를 올리며 미제 침략자들이 남녘에 고리고리로 활개쳐 쓰러들 때 우리 교리는 그 짓돌리는 지배 밑에서 일제 강점기에 거의 두 배나 되는 오랜 세월을 분열과 전쟁, 고통과 순환, 재난과 지옥 속에 보내게 될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오래전부터 고대하여 온 세계제피 야망시련의 교두보로 조선반도에 눈독을 들여왔던 아메리카 식인종 후예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는 와중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법규나 우리 민족의 의사는 아랑곳함이 없이 우리 강토를 제멋대로 동강내었으며 그 절반 땅을 총 한 방 쏘지 않고 무작정 강점하였다. 이 지구상 교어들을 둘러보아도 미제 침략자들의 남조선 강점과 같은 황당무계하고 후한무치하며 불법무법의 날강도 짓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 하나의 핏줄을 둘로 갈라놓고 수십 년 세월 남조선을 타고 앉아 실질적인 지배자로 군림해왔지만 그를 명색상이나마 뒷받침할 단 한 장의 문서장도 한 구절의 협약도 없었다는 것이 바로 미제 침략자들의 남조선 강점의 진상이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여 년의 역사는 다민족 다국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강탈하고 말살하며 그 대가로 숨쉬고 살찌온 미국의 흉악무도한 정체를 낱낱이 고발해준다. 극도의 오만성과 야수적 본성, 식민지 지배자의 파렴치성과 철면피성이 재질화된 미제 살인기들에 의해 남순 인민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그얼마이며 당이온 불행과 고통의 끝은 어디인가? 역사에 기록된 제주도와 로군리에서의 민간인 대학살과 동두천 여인 삭발 사건, 연금이 살해 사건, 신효선 신미선 학살 사건을 비롯하여 온 민족과 세상을 경악케 한 짓돌리는 악행들은 미제 침략군의 야수성과 잔인성, 횡포성을 고발하는 단편적인 사실들에 불과하다. 전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 야망을 기호에 실현하기 위해 북침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 이 땅을 잿더미로 만든 것도 정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과 대결 책동에 매달리며 평화와 안정을 무참히 파괴 요린한 것도 다름 아닌 미제 침략자들이다. 미제는 잘 길들여진 충견들을 부단히 양성하고 교체하면서 남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와 대결, 침략과 압살 책덩이로 친민 노복들을 떠밀며 민족 통일의 앞길을 인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올려진 모든 재난과 고통의 화근이고 침략과 전쟁의 대명사이며 불의와 악의 상징이다. 과연 언제까지 남조선에서 미제 살인기들의 무도불축한 횡포와 살판치는 전횡을 용납하며 지역스러운 민족순환의 비극을 이어가야 하겠는가? 지난 70여 년의 참담한 순환사가 아직도 부족하며 이 땅을 족신 피와 눈물이 정녕코 모자란단 말인가? 우리는 아메리카 야만들이 감히 견줄 수도 없는 반만년의 유관 역사와 찬란한 문화, 뛰어난 슬기와 재능을 지닌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문명한 민족이다. 더욱이 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강대한 힘은 하늘에 닿았으며 마음만 먹으면 넘지 못할 장벽이 없고 이루지 못할 기적이 없다. 세계는 지금 운명의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조선민족이 미국이라는 불청객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어떻게 청산하고 자기 앞길을 과연 어떻게 열어가는가를 분분초초 주시하고 있다. 수치스럽게도 70년을 넘긴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사를 끝장내야 할 역사의 시각은 왔으며 자주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남조선 강점 미군 철수를 떠나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도 명예도 미래도 결코 말할 수 없다. 해내외 조선 동포들, 자기 운명에 대한 비상한 자각과 책임감을 안고 가증스러운 외세와 단호히 결별하며 민족 자주의 새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자. 인류 역사의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 지배와 예속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주권을 손사한 뒤에는 일찍이 없었으며 날로 노골화되는 남조선에 대한 영구 강점 기도는 미제의 침략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증해주고 있다. 쌓이고 맺힌 원한과 분노를 총폭발시켜 미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수를 안기고 나라와 민족의 완전 해방을 이룩하자. 그대들의 심장 속에 조선민족의 피가 흐른다면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종의의 성전에 몸바치어 싸운 애국전통의 불씨가 살아있다면 오늘의 반미 성전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민족의 자주권은 저절로 성취되거나 그 누구의 도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시각도 성주군과 김촌신은 물론 남조선 전역에서 타오르는 사드배치 반대 투쟁의 촛불을 보는가, 노하는 반미의 함성을 듣는가. 이것은 미국의 전횡과 지배 야욕을 더 이상 용납치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단호한 의지이며 미국을 향해 터치는 우리 민족의 존열한 외침이다. 제 아무리 강권을 휘두르며 오만무리하게 낚이는 악의 제국일지라도 하나로 뭉친 결의의 힘은 당할 수 없다. 침략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각성된 인민의 힘, 단결된 인민의 위력이다. 사드배치 반대 투쟁의 촛불을 거세찬 반미 항쟁의 횃불로 더 높이 치켜들라. 조선반도의 평화가 깃들면 침략자는 동북아시아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대양을 건너야 아시아 대륙에 닿을 수 있고 조선반도에 발을 붙여야만 광활한 아시아 대륙을 타고 앉을 수 있는 미국이다. 미 행정부가 우리의 고득되는 평화 제안에 위험천만한 합동군사 연습 강행과 핵무력 증강으로 대답해 나서면서 정세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근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남침 위협과 안보의 구실 밑에 쉼없이 감행되는 북침 전쟁 연습은 이 땅을 핵전쟁 도발의 진원지로 만들기 위한 흉계의 산물이며, 끊임없는 무력 증강 책동은 조선반도를 대륙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결 마당으로 만들자는 데 있다. 미제의 무분별한 북침 전쟁 연습과 군사력 증강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온 민족이 총궐기에 나서자. 미제에 대한 환상과 숭배는 자조의식을 접먹고 민족의 참여를 부르는 독배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한줌도 못 되는 진리 4대 매국노들은 미제 침략자들에게 아부글종하여 민족의 리익과 안전을 깡그리 희생시키며 더러운 명주를 이어가려 발광하고 있다. 그 앞장에 선 특등 4대 매국노가 바로 박근혜 역적 배당이다.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족대감과 심술에 쫄대로 쫄아있는 박근혜 배당은 위공화국의 눈부신 발전상과 위력 앞에 완전히 눈이 뒤집혀 미제 침략군의 영구 강점을 애굽하는 추악한 망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에 기생하고 그 침략 정책에 동조하여 살길을 찾는 4대 매국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머리 들고 숨쉴 자리가 없다. 미국의 식민지 몽리를 명절처럼 여기며 미제 침략군을 하늘비처럼 섬기는 내국 역적대를 온 결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하자. 미국의 대조선 침략 정책을 비호두둔하며 동족 대결에 밀쳐나뜨는 괴뢰 역적 배당을 민족의 옥센 모세 주먹으로 짓뭉개버리자. 우리 민족의 건전한 사고와 의식을 마비시키는 4대 매국 외세굴종 사상과 단어에 결별하고 통일과 민족 본영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열어나가자.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의 졸수는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와 주변 나라들의 절박한 관심사이며 초미의 정치적 과제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의 진보적 역량은 세계를 이어 계속되는 조선민족의 반미반전 투쟁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종의의 성전을 적극 지지에 성원해 나서야 한다. 미국은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을 위한 그 어떤 명분이나 구실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천만대적도 타승할 무진막강한 힘을 갖춘 우리 혁명무력의 첫 번째 관역은 수십 년 동안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탈하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유린해온 침략자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이며 멸적의 보복 성전에서 자비란 있을 수 없다. 노하는 징벌의 불벼락 속에 통치로 타죽겠는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제발로 물러나 명예와 목숨을 부지하겠는가? 미제 침략군 무리들이 제2의 조선 전쟁에서 군패마저 없는 유골이 되어 수세기를 방황하지 않으려거든 오늘의 중대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결의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최후의 승리는 조선민족의 것이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 주최 105 2016년 9월 7일 평양.